박봉주 내각 정리는 방글라데시에서 있었던 테러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쉐이쿠 하시나 소상에게 5일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전문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하고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시정일 관한 입장을 다시금 천명하면서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정부가 이번 비극적 참사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리영호 외무상도 아불 하산 마후무드 알리 외무상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